될 수 beautiful. 한순간도 내게 눈을 뗄 수 없어. 그것도 표현도 너한테는 뺄 수 없어.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 원해 only girl. 하나부터 배까지 부지런하게 대하지. 내가 날 택하는 날이 세상 star.